이제는 널 잊을게 남겨진 추억들도 아픔도 널 위해 지우려 해 난 미련마저 버릴 거야 그런데도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울고 있는 너를 스치듯 보았어 널 보내는 것만이 내가 해줄 수 있어